broken hearts, not your broken hearts, not our fate. No egoismen, no egoismen, no heartache. 네가 나 없이, 네가 나 없이 울지 않게. 영원의 전부 봐줘, 내가 너를 지킬게. 수많은 소설의 노래 가사에 깨지고 부서진 심장의 잔해. 흔한 내 이별의 flex, 사랑의 cliché. Oh, 나는 너 위해 모든 걸 show I got. 우린 달라, go on, go on, 난 맹세해. I won't leave the pain. 내 비의 운명이 세레나데. Yeah, yeah. 이 별들이 빛나는 지금. 이별 없이 행복하기만 해. 공간 나라들 화살도 겁나지 않나. 어떤 비극도 담아가낼 테니까. 깊은 밤을 나란 너에게. 짙은 어둠 속에 hold you okay. Hold your broken hearts, hold your broken hearts, not our fate. 너의 가슴엔, 너의 가슴엔 no heartache. 네가 나 없이, 네가 나 없이 울지 않게. 영원을 전부 바쳐 내가 너를 지킬게. Hold your broken hearts, hold your broken hearts, it's not our fate. 너는 이대로 그냥 그대로 웃으면 돼. 네가 내게 준, 네가 내게 준 용기.